남조선 당국은 유인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지체 없이 혈육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회 조항위원회 대변인 담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모든 가정들에는 화목과 정이 넘쳐나고 행복과 기쁨의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바로 이렇듯 복받은 땅에서 살면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의 생사 여부조차 알 길 없어 애절하고 비통한 심정에 가슴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 폐당에 짓돌리는 유인 납치 만행의 피해자 가족들이다. 박근혜 폐당에게 집단 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국민들이 남조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벌써 열 달이 된다. 해도 바뀌었다. 세상에 폭로된 바와 같이 지난해 4월 괴뢰 폐당은 저들이 불순한 정략 실현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12명의 우리 여성 국민들을 백주에 집단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청와대 마녀의 지령 밑에 정부원 깡패들과 외교부를 비롯한 괴뢰 당국이 총동원되어 기습적인 테러 작전으로 강행한 이 전대미문의 특대형 반일륜 본주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즉시 유인 납치한 우리 여성 국민들을 무조건 안전하게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동족 대결에 광분하다 못해 해외에서까지 집단 유인 납치를 일삼은 만고 죄악에 북한함 해외 온 결의와 세계의 양심이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를 비롯한 괴뢰 폐당은 저지른 특대형 범죄 행위에 대해 석고 대죄하고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낼 대신 영남 못할 죄악을 계속 거리낌없이 저질러댔다.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 탈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대면시킬 것을 요구하는 피터지는 호소도 외면해버렸으며 우리 여성 국민들을 외부와 철저히 격폐시킨 지역 같은 곳에 가두고 몸소리치는 정신육체적 고통과 박해, 회유와 기만, 위협과 공갈로 귀순을 강요해댄 것이 바로 그렇다. 괴뢰 폐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과 유엔 인권기구의 정당한 요구도 무턱대고 거부해 나섰다. 집단 납치된 우리 여성 국민들과의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 안전이라는 당치하는 구실을 내들고 밀막아 버렸는가 하면 해당한 절차에 따른 남조선 법원의 비공개 법정 심리에도 우린 여성 종업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북의 납치 주장에 놀아나는 것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끝끝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괴뢰 폐당이 놀아댄 기만행위가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하였는지 남조선 내부에서까지 북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공표하고도 신상공개를 하지 못한 채 관계자들의 면담과 설문 요청마저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집단 탈북이 아니라 기획 탈북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그칠 수 없이 울려나왔다. 그 어떤 술책으로도 조국이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리 여성 국민들과 내외의 목소리를 가로막을 수 없게 되자 통일부를 내세워 관계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사회에 내보내어 정착시켰다는 유치한 발표 노름까지 벌려놓은 것이 남조선 괴뢰들이다. 저들의 범죄 행위의 진상을 영원한 흑막 속에 덮어버리려는 간악한 흉자 밑에 지금 우리 여성 국민들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극비로 취급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여성 국민들을 사회에 내보내어 정착시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있는 것은 물론 생존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묻건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납치하여 끌고 간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열 달이 되는 오늘까지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포함한 그 어떤 신상도 공개하지 못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비공개 면담 요구마저 무작정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여론들에서 천하의 둘도 없는 대결 광신자들인 박근혜와 그 패당이 저지른 죄악이 초래할 민심의 온벌이 두려워 또 체질적인 악랄성과 잔인성으로 볼 때 부의 여성 국민들을 이미 무참히 살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설이 일부 나돌고 있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온 결의가 분노로 치를 떨며 무자비한 보복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남녀선 괴뢰 폐당의 여인 납치와 강제 억류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영남 못할 침해 행위이고 부모와 자식들을 갈라놓아 인위적으로 리산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이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반역 정책의 공범자들인 괴뢰 보수 정권의 그 누구도 인권과 인도주의, 리산가족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입뿌리를 올려들 자격도 초보적인 체면도 없다. 인륜도덕도 국제법도 안중이 없이 동족대결의 환장이 되어 백조의 주권국가의 국민들을 집단 유인 납치하고 강제 억류하면서 민족 분열의 비극적 고통 후에 혈육들의 생리벽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강요하고 있는 국제 테러범 반인권 범죄 집단인 괴뢰 폐당이 그 무슨 인권과 리산 가족의 아픔을 운운하는 것은 인권과 정의를 사랑하는 내외 여론과 온 결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부모와 자식을 생리별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동족 대결 모략극의 시생물로 만들려는 괴뢰폐당의 반인륜적이며 반민족적인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괴뢰폐당이 털끝만큼이라도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고 인권을 입에 올리려면 우리 여성 국민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집단 유인 납치 만행과 너저라고 비열한 귀순 공작 행위에 대해 공식 시인하고 사죄하며 강제 억류하고 있는 우리 성원들을 자식들의 생존 여부조차 몰라 분분 초초 애를 태우는 부모들의 부모로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아울러 2011년 괴뢰 정보원의 모략과 속임수에 걸려 남조선에 끌려간 우리 국민 김연희도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붙들어둘 것이 아니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요구대로 당장 송환해야 할 것이다. 괴뢰 폐당이 감행한 집단 유인 납치 범죄의 진상이 만천하에 정확히 밝혀지고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중단 없이 줄기차게 더 완강히 벌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괴뢰 폐당이 우리와 피해자 가족들 내외의 거듭되는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인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2월 3일 평양.